POP's News. 새하 상역에서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근무 기간 및 시간은 주 5일, 9시부터 18시까지 2개월 근무이며 근무 기간의 경우 협의 가능합니다. 의류 벤더 업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력 및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과학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교내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 이용 안내입니다. 한양대학교 관리처에서는 안전사고 우려와 보행자 민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을 구축했습니다. 구역 이외의 무단주차 통제를 위해 다수 민원 발생 구역에는 주차 불가 안내판을 다수 설치했습니다. 주차 공간은 교내 11개로 세부 위치는 한양대학교 관리처에 문의 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줌사이트 라이센스 발급 안내입니다. 서울 캠퍼스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정 발급일자의 경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이후 초대 메일 발송 예정입니다. 계정 활성화하기는 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 프로필, 라이선스 유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은 구글 폼으로 받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원격 수업 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경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열차에서 40대 여성 승객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다른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A씨는 60대 여성 B씨와 열차 내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씨를 비롯해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 2명이 흉기에 의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곧바로 죽전역 역무원들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지난 4일 오후 6시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앞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으며 4시간 25분 뒤 마침내 큰 불이 잡혔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인력 691명과 차량 55대 등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압 후 산불은 남구와 달서구 경계지점에서 시작돼 달서구 송현동 방향으로 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현대가 강원 FC를 잡고 개막 이후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강원 상대 총 24경기, 10년 연속 무패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경기에서는 연속 두 골을 넣어 울산 승리의 주인공이 된 엄원상 역시 주목받았습니다. 엄원상은 후방에서 한 번에 넘어온 패스를 받아 골키퍼까지 뚫어내어 마침내 슈팅을 성공해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박예린이었습니다.